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과 그 초정 세력들이 주체 조선의 핵공격 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우리의 전략잠수함 단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걸고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를 8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러시아의 따스통신, 스푸트니크 방송, 인터넷통신 브라우다루, 수리아의 사나통신, 모리타니신문 알사다와 인터넷통신 이루시아드가 보도했습니다.